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성찬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보혈을 기념하는 우리가 그런 예배를 정말 진정으로 주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제가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능력의 힘에 힘입어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것에 예배를 합니다. 우리 오직 경배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십니다. 시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신 기쁨과 자유함에 힘입어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주 이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제가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기쁨과 자유함을 가지고 자유롭게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제가 같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 힘을 주를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에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에 주를 바라볼 때 힘드시리. 우리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대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나의 찬양에 주를 바라볼 때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고 아무 말에도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 때문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간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